네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. 아니면 네가 아닌 척하는 것도 근통. 넌 그저 온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원해. 힘든 늘어나는 사랑하는 사람. 억지로 짓는 미소도 바람에 실리는 은 약속도 원치 않아. 발걸음에 담긴 진실과 너 감정에 담긴 평화. 할 필요 없어. 그냥 너 자신이 넌 돼. 네 실수와 진실을 담아 살아가 용기라다. 세상을 다 약속할 필요 없어. 네 마음을 내게 숨기. 진실함과 따뜻함을 원해. 가면이나 희극은 원치 않아.